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3돌째 즈음에서 로병예술 선동대들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각지에 조직된 수십 개의 로병예술 선동대는 3만 6,500여 회의 선동 활동으로 대중을 1950년대 조국 수호자들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살며 일해 나가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